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 일본위원회가 제1조선인들에 대한 박해와 조선 학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정지시키려는 정부의 책동을 규탄해서 최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